우리나라의 작가들이 새해에 들어와 들끓는 대거저 전투장마다에서 창작 활동을 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작가들과 한경남도, 한경북도, 평안북도를 비롯한 각지의 작가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고지 점령을 위한 전민총돌격전으로 들끓는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김책재전련합기업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신의주방직공장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들에 나가 천만군민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는 100여 편의 시가작품들을 창작했습니다.